Blackpink in your area. Being a bad girl, I know I am. And I'm so hot, I need a fan. I don't want a boy, I need a man. Click, clack, bada bing, bada boom. 문을 꽉 차면 모든 날 바라보. 굳이 애써, 너를 가리도. 모든 남자들의 코피가 팡팡팡. 팡팡, 바라 바라 팡팡팡. 네가 날 위한 중배를 찾아자. Hands up, 내 손에 버릇 full of honey. 네가 말로 만졌던 게가 나야, Jenny. 춤추는 불빛이 날 감싸고 도네. Black to the pink 어디서든 특별해. 쳐다보던 물건은 wanna dance. Like 따라라라란단 따라라라란단 두두두빵.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. 좋아 난 지금 네가 좋아. 오늘은 너와 나 젊음을 깨 감히 내 맞지마 혹시나